사느라 침묵으로 돌아서는 눈물 같은 사랑이여 꽃잎처럼 지내 추억은 한순간의 꿈인가 낯설은 어둠 속에 버려진 채 달빛 젖은 나뭇잎만 흩날리고 있네 사랑은 이별인가 떨어진 낙엽인가 기억 속에서 멈춰버린 난 하얀 슬픔 나 하겨